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괴뢰 정치 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6도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해서 저기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